한국말을 배운 후에 뭐 할 거예요? 1번. 친구하고 같이 배웠어요. 2번. 한국 날씨가 추울 거예요. 3번. 한국 회사에서 일할 거예요. 4번. 작년에 대학교에서 배웠어요.